안녕하세요. 미스터트롯 제1대 진 임영웅입니다.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제 노래를 통해 여러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. 미스터트롯에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 정말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. 어떻게 잊을까. 어찌하면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가네.